좋아했기에 밤을 새워 글을 썼을까. 전하지도 못하고 애망태 울걸. 얼마나 사랑했으면 어느 누굴 그렇게 잊지 못하고 밤을 새워 기다렸을까. 찾아오지 않을 줄 잘 알면서도 얼마나 보고팠으면. 아, 그 사랑은 노래가 되어 지금까지 전해줘오네. 아, 그 노래는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 이야기. 두 사람은 밤하늘 별이 되었고 그 노래만 남아있어요.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하리라 입으로 전해온 노래. 전해줘네. 아, 그 노래는 아름답지만 슬픈 사랑 이야기. 두 사람은 밤하늘 별이 되었고 그 노래만 남아있어요.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하리라 입으로 전해온